손 꼽아 기다렸죠. 기다리다가 갑자기 오니 눈물이 나네요. 눈물을 닦아주세요. 세월이 흘러가도 나에게 보이는 건 당신의 그림자뿐. 나에게 보이는 건 당신의 그